단어를 내선다. 지금까지 못 입어봐 One more time yeah. 기대까지 yet 입어봐 Do to me baby 까다리 볼래 낸지 꾸따르대 깐나리 봄마랜드 샌다르대 Ooh, tired of this.